다시 겨울이 오면 침대 위에 앉아서 너의 체온을 또 느껴보려 해. 정말 바보 같지만 아직도 난 똑같아. 널 보내고 한참이 지나도 차라리 욕이라도 해줘. 왜 맨 아줌마 그래야 내가 널 붙잡지. 바보 같은 우리가 엇갈린 뒤로 너무나 힘들잖니. 매밤 봄쯤 허공에 널 불러도 텅 빈 말이 만나 마음이 어지는 가슴이 터질 듯 울어도 난 괜찮아. 이 새벽 찬 공기처럼 날 지나가. 널 버린 내가 그랬듯 어지러운 내 머릿속을 떠나가. 이젠 태어나게 너란 꿈에서 깨어나게. 나 다시 태어나게 부탁해 내가 체념하게. 너의 사진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고 일기장을 비치며 추억에 또 웃곤 해. 어떻게 잊지 못해. 미안해. 널 사랑해. 아직도 나는 너만 기다려. 차가워진 공기에 두 손을 부비면서 너의 발장을 또 찾아보곤 해. 정말 뭐 하는 건지 변할 수는 없는지 어쩔 수 없이 난 바보인가봐. Yeah. Now look at me. 너 하나 때문에 망가져버린 나 봐. 중결의 옷도 잘못 챙겨 입던 날 감싸 안아주었던 내 두 팔. 내 허리에서 떨어졌던 순간 느꼈어. 너와 함께 했던 my right time is gone gone with the winter wind. 손에 닿으면 녹아내려버리는 눈처럼 아직은 내게는 이별이 실감이 안 나. When I wake up I call your name sometimes. 좋았던 우린데 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. 너의 사진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고 일기장을 비치며 추억에 또 웃곤 해. 어떻게 잊지 못해. 미안해. 널 사랑해. 아직도 나는 너만 기다려. 그래 난 울지도 못해. 네가 미워했던 얼굴은 너란 해도 못 봐. 날이 갈수록 더 시들어.